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으로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전쟁 광기를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단호한 입장을 밝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령,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령과 실제적 군사 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의 발표를 수리아, 이란, 파키스탄, 인디아, 일본, 러시아, 도이칠란드,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8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전문 또는 요지로 광범위 보도했습니다.